함께 인사한담 너를 안을까 그 어떤 아름다움도 이겨버린 널 손을 잡고 멀리 멀리 just one run away 상관없이 난 또 부르는 목소리 서명해 이 밤을 밝히는 거 Light your city 그보다 너 좀 더 빛나 이리 I'm shy boy 야 마르게 미리 우리끼리만 비밀로 해 우리 다른 시선들은 close up 날 만나고 싶어서 Really wanna really wanna really wanna really wanna talk to you 부끄러워할 거 없어 오늘 밤이 지나면 넣긴 우리만 남아있을 테니 하고 싶은 게 많아 마치 아이스 안아주고파 느껴져 나의 온기 불향한 마음은 영원할게 멀리 멀리 just one word away 내 품 안에 너를 안고서 I just wanna love ya 언제든 준비 돼있어 너와 함께 just one word away 널 만나기 전에 행복은 그저 의미한 걸 이제 나랑 같이 just one word away 모아서 하늘에 띄울까 어디에서든